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수치, 패권 정책의 필연적 산물,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현 미 행정부의 독선적인 대외 정책들이 연이어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8월 28일 도이칠란드 부수상은 대서양 량안 무역 및 투자 동반자 관계 협정 TTIP의 협상과 관련해서 유럽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으므로 협상은 사실상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TIP 협상으로 말하면 3년 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광고까지 내걸고 시작한 미국 유럽 동맹 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 정책상 최대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강행해온 문제였지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강압적인 협상 태도에 동맹국들마저 등을 돌려대므로써 3년간이나 추진해온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그 실현 전망은 어려워졌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오바마 행정부의 취약한 대외 정책들은 유럽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파국의 길로 내닫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등 오바마가 제창한 이여의 대외 정책들도 그 비현실성과 기만적 성격으로 하여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전략적 인내 정책은 총파산되고 오히려 핵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전략적 지위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미국이 세계 면전에서 당하는 이러한 수치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은 역사의 이 흐름을 거역하고 있기에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배격받고 있으며 그의 총적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